vám desela Kulimada mechin Jinju boda to kun Achin su choro Ne mame soru Alarin mechite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에 붉게 타오르고 밤낮에 찐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뵌다 태양은 묘진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찐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